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시고 주님의 날에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다니에 섰으니 부족한 모습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개강했는데 어떻게 집에 갔다 올라오신 분들 잘 다녀오셨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미안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후에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5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지? 이럴 리 없다 생각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3세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루머일 수 있지만 아니면 웃기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 사실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에 그를 만나러 5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사도 이 베드로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도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방인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요파라는 그 먼 거리에 자기의 종과 부하를 사실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내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람, 목회자만 그렇게 특정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국에 보면 YM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데이빗 앤 앨런 로스라는 한국명으로 오대원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나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자, 베드로가 요파를 출발해서 50km 정도 떨어진 이 가이사랴, 즉 고넬료가 있는 곳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km라는 거리면 지금 사실 자동차를 타면 아 한 1시간 반이면 오겠다, 1시간이면 오겠다 이렇게 뭔가 특정적으로 언제쯤 도착하겠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걸어서 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또한 휴대폰도 없는 상황에서 이 고넬료는 자기가 청했던 이 베드로랑 한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아니면 오더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꼬박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친구들 불렀습니다. 친척들 불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막 이 얼마나 번거롭고 아 내가 괜히 일 벌렸나 보다. 게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대체 이 사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번거로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넬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베드로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너무나 갈망했기에 번거롭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 일을 할 때에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모하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 아 진짜 번거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사모하는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신이 나서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넬료에게는 이 일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때때로는 힘들고 수고스럽고 자기의 재정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기대와 흥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흥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사람이 온다라는 기대, 흥분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의 말은 프로스토카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인간이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마치 무언가 꽉 막히고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 꼭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 하겠죠. 성경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에이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희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오해합니다. 마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준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면 예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고민할 때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이 준구야 거기 가 네 이 사람 만나 네 하면 얼마나 좋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물론 성경 가운데 그렇게 종종 나타나서 모세야 아니면 누구야 라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본문을 보아도 베드로와 고넬료 가운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드로가 환상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환상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있는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부하 일행을 불러들여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그들을 쫓아서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음성을 주시고 왜 그들을 따라 나서야 되는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0장 34, 35절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문 28, 29절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즉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 환상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려나 보다 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들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확인을 합니다. 즉 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질문 던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언제 어디서든 왜 하필이면 자신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사람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왜 하필이면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장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진동하며 저에게 천사가 막 나타나서 중구야 라고 이렇게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완벽하게 담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기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을 때 성경이 있었다면 저는 베드로가 뭐 했을 것 같느냐? 성경을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동과 마음들을 주시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 환상을 보지 않아도 뭔가 엄청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음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환상이 오기를 아니면 나에게 뭔가 기연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읽고 깨달으십시오. 오늘날에 이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은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즉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사모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기 위하여서 큐티는 하고 묵상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만약에 그게 귀찮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했기 때문입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베드로가 오니까 뭐 했다고요?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냥 오니까 어휴, 먼 길 오냐, 고생하셨습니다, 손 내밀고 목례하고 어휴,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관료였다는 거예요.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향력도 있던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엎드려서 절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의 속국, 지금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식민지의 가운데 있었던, 한낱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식민지 가운데 사는 어부, 그냥 고기나 잡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절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엎드려서 절하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더 놀랐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언제 사용되던 단어냐면 노예가 땅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할 때 사용되던 동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하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위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오늘날의 고넬료가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야, 베드로는 신일 거야, 그래서 막 베드로를 또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에 오는 종, 도구였다는 거예요. 도구. 3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자, 그가 왜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이니까, 위대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전해줄 것을 알기에 내가 이렇게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고넬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저도 가끔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와, 내가 정말로 이 설교단에 서야 되는 사람이 맞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한 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보면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즉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자기를 높이는 태도에 대하여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먼 길 왔으니까, 청에서 왔으니까 나 귀빈 대접 좀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가운데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3천명을 한 번에 회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아니, 그의 기도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14장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술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에 우리 역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생 동안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감동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고넬료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알아서 기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겸손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은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어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라고 그렇게 답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10분 전에 나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조차 번거로워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이 지식이 없어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 사람이랑 말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이랑 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중국어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